HUBS. 눈을 감으면 시작되는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무사히 마무리되셨길 바라요. 눈을 감고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오늘의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게요. 오늘 함께 떠날 여행지는 베트남의 다낭입니다. 전 언제나 그렇듯 만능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성재 김남주 사진. 둘이 만든 달달한 요리 찰칵 너의 모든 순간을 다 간직하고 싶어. 언제나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처럼 지어봤 나를 위한 표정 잡아봤 나를 향한 포즈 웃어봤 나와 함께 치즈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휴양지로 유명해진 베트남의 다낭입니다. 공항이 베트남 다낭에 위치해 있어 말 그대로 다낭 국제공항으로 불리우는 공항인데요. 과거 베트남 전쟁 때는 북베트남 폭격을 위한 미국 공군의 전진 기지였다고 합니다. 2017년 국제선 제2터미널이 문을 열었고 한국에서 다낭은 꽤 인기 있는 관광지여서 한국의 국적 항공사들은 다낭과 한국을 잇는 국제선을 갖고 있답니다. 이제 다낭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택시, 세움을 타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들 기사님 허리 꽉 잡으시고 다낭 미케비치로 떠나볼게요. 악동 뮤지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일부러 몇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어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아름다운 해변을 눈에 가득 담고 계신가요? 다낭 미케비치는 포브스 선정 세계 6대 비치로 알려지면서 명소가 됐는데요. 무려 20km에 달하는 아주 기나긴 해변입니다. 미케비치의 맑은 해변을 보면서 패러세일링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바다 위로 한번 날아볼까요?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을 마음으로 담아보세요. 보아가 부릅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아참, 벌써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바로 배꼽시계. 그럼 빠르게 맛집으로 이동해볼까요? 이곳은 쿠아도 시푸드 레스토랑입니다. 해산물의 도시하면 또 다낭인데 맛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이곳 쿠아도는 현지인 관광객 너나 할 것 없이 유명한 맛집이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해도 척하면 척! 먹고 싶은 해산물을 골라 무게를 잰 후 바로 맛볼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먹고 싶은 것들로 골라 골라! 스탠딩 에그, 사랑에 아파 본 적 있나요? 오랜만이야 한마디 짧은 인사에 다시 나의 가슴이 내려앉아 혹시라도 눈치챌까 그만 고개 숙여 나를 감춰야 했어 태어난 척 네 앞에 서 있었지만 자꾸만 울 것 같았던 바보 같은 나를 달래며 너처럼 난 다 잊지 못했어 아직 내 맘 너만 있는 걸나 지금 이 노래 당신과 함께 듣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믿고 들을 수 있는 저 이가은의 플레이리스트 속 한 곡을 소개할게요. 오늘의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지금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 사는 인생, 서툰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이 노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해왔듯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린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걸 겪고 배우며 다채로워질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노래, 누나의 Keep on Doing 듣고 올게요. 넌 특별해 마치 알차란 순수해 그 무엇도 흡수해 프리즘 같은데 너만의 감각들로 채워가는데 설렘 가득한 그 미소로 귀신 가득 찬 두 눈으로 서툴렀던 어제도 헤매이는 오늘도 함께 여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준비한 근교 여행. 먼저 호이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호이안의 올드타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 위로 홍등과 떠다니는 배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올드타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으며 마을 곳곳에 위치한 고가, 중국인회관, 사당, 박물관 등에서 당시의 색채와 분위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낭만적이고 여유로운 호이안의 올드타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마법을 부린 것 같네요. 트와이스 Feel Special. 그런 날이 있어 준비한 오늘 여행은 다낭으로 떠나는 여행이었는데 생생한 여행이었나요? 멀지 않은 곳에서의 여행을 시작으로 우리 차근차근 더 다양한 여행을 함께하길 바라요. 그럼 우리만의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의 여행이 앞으로 돌아갈 일상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요. 지금까지 PD 강상윤, 기술 이정민, 저는 만능 가이드 이가은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HUBS